맑은 하늘 펼쳐지는 멋진 날땐 둘러봐 혼자보단 두세 모두 함께하는 멋진 하루 즐겨봐 눈을 감고 어깨 펴고 크게 한번 숨 쉬어봐 따라와 우리 함께 달려보자 친구랑 건별게 아냐 힘들고 지칠 땐 잠깐 멈춰도 돼 기다릴게 손 내밀어줄게 잡아줘 자 내 손을 잡아 또 내게 기대봐 조금씩 두드릴게 마음의 문을 열어봐 자 내 손을 잡아 늘 내 곁에 있어